섬섬. 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또 보탕아. 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또 보탕아. 길이 가난 길이 가난 사투루 두루 음바.